우리는 서로가 좋아서 만났죠. 만나고 또 만나 정이 들었지요. 당신이 아니면 못 살 것 같기에 그토록 애타게 몸부림쳤지요. 살아가야지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지. 언제까지